해양조리 즈마요 백두산 전출비인들을 칭송하는 도서들에 대한 소개 모임이 2일 베루 김종숙 도서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베루의 여러 정당 단체 기관 인사들, 군중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성원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. 모임에서는 발언들에 이어 베루 인사들이 집필한 도서, 조선의 대답, 새로운 시각으로 본 조선과 시집 동방에 빛나는 나라가 베루 김종숙 도서관에 기증됐습니다.